새벽 너머 베개 막혀져 있는 작은 불빛 매일 오는 내일이 뭐 그리 불안한 건지 밤보다 길어지는 한숨 또 한 번 이불을 뒤척여 아침이면 모였었는지 다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러니 이젠 굿나잇 가만히 두 눈을 감아 내일 걱정은 그만 그게 모든 내일에 나에게 맡겨볼게 아직 한참 더 새벽을 헤맨다 해도 인사를 해 굿나잇 오늘에게 꼭 잘라내려 할수록 생각은 꼬리를 물고 달아난 잠에 묵혔네 가슴 위에 얹힌 듯해 걱정은 돼도 맘속 깊이 결국 지나간다고 믿지 이런 밤이 수도 없이 지난 순간이 지금이기에